조선중앙 통신사는 위대한 당의 인민사수존 일심단결의 고대한 위력이 안아온 주체조선의 새로운 영웅신화 이런 제목으로 6일 한북도 북부피해벗고 조선에서 조남이복의 기적적 승리를 쟁취한 데 대한 상보를 발표했습니다. 상보는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가 열린 뜻깊은 노래를 혁명의 최전 성지로 빛내기 위한 전인민족 대진군의 장엄한 승전 토성이 200일 전투의 주타격 방향인 한북도 북부 피해복구 조선에서 높이 울려 퍼지어 두 달 남짓한 짧은 기간에 1만 1900여 세대의 단층, 3층, 5층 살림집들과 100여 개의 타가소, 유치원, 학교, 병원, 진료소들이 새로 건설되고 1만 5천여 세대의 살림집들이 보수됐으며 195만 립방미터의 두만강 제방 및 호환 송토, 수십 킬로미터의 강하천 정리공사, 수백 킬로미터의 철길, 도로, 수십 개의 다리 복구가 성과적으로 진행됨으로써 말리마 시대의 새로운 영신화, 노동당 시대의 인민사랑의 새전설이 조국의 국변 땅에 순화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서 깊은 백두산 동부의 혁명 조언구들의 인민의 만복을 꼽시오갈 사회주의 성세를 쌓아올리는 격전 속에서 혁명대오의 혼연일체는 더욱 튼튼히 다져지고 우리 국가의 막강한 국력은 백배해졌으며 일심단결된 위대한 조선인민의 힘,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폭풍로도 쳐나아가는 주체조선의 필승의 기상이 만방에 과시되었다고 상보는 지적했습니다. 상보는 우리 운명의 타양이신 경야린 김정은 동제들이 천만이 굳게 뭉친 주체조선의 일심단결의 고대한 힘, 당의 부름이라면 산도 떠옮기고 바다도 메우는 군민대단결의 위력으로 사회주의 강국건설 기업의 최후 승리를 향하여 전진해 나아가는 우리 조국의 앞길에는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